지치거든 오세요. 그리움에 지치거든 나의 사람아, 등꽃 푸른 그늘 아래 앉아 한 잔의 차를 들자. 들끓는 격정은 자고 지금은 평형을 지키는 불의 물, 청자 다귀에 고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구나. 누가 사랑을 열병이라고 했던가. 들뜬 꽃잎에 내린 이슬처럼 마른 입술을 적시는 한 모금의 물, 기다림에 지치거든 나의 사람아, 등꽃 푸른 그늘 아래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들자. 누가 사랑을 열병이라고 했던가. 들뜬 꽃잎에 내리는 이슬처럼 마른 입술을 적시는 한 모금의 물, 기다림에 지치거든 나의 사람아, 등꽃 푸른 그늘 아래 앉아 한 잔의 차를 들자.